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조선 행진곡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원균 작사 작곡인 가요 조선 행진곡은 우리나라가 갓 해방된 주체 34 194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감격과 기쁨, 뜨거운 열기와 환희의 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유고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조국이 식민지 민족의 비운을 가시고 재생의 밝은 빛을 뿌리며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와 민주조선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해방의 기쁨을 한껏 토치는 3천만 동포들의 감격과 환희를 격전높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일제의 군화에 짓밟히어 눈물과 한탄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인민이 얼마나 거대하고 바라던 해방이었습니까? 그처럼 갈망하던 해방의 봄이 눈앞에 펼쳐지고 눈물로 얼룩진 이 나라 민족의 가슴에 광명이 왔으니 교리의 가슴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어찌 만세의 외침에 다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사에서는 앞으로 앞으로라는 표현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너도 나도 떨쳐나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일도 세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 요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해방된 조국 땅에서 우리 교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진정한 인민의 나라, 새 조선을 일도 세우려는 3천만 동포의 의지를 힘있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4분의 4박자로 된 힘있고 박력 있으면서도 류창하게 흐르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정일관 약계 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부점 음부들을 적극적으로 인입하면서 새 사회 건설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 조선 행진곡은 해방의 기쁨이 강산에 차넘치던 시기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에 격정과 환희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새 조선 건설이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강성국가 건설이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 저국에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저곡을 위한 길에 청춘의 모든 리상과 꿈을 소슴없이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삶의 지향을 노래한 명곡입니다. 가요는 저곡을 노래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머니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의 한 마음으로 어머니 저곡을 위하여 심장까지도 다 바치어 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불타는 지향, 감 높은 열정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훌륭한 시음악적 정서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저곡을 위한 길에 청춘의 모든 리상과 꿈을 소슴없이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삶의 지향을 진실하게 노래한 것으로 와여 누구나 즐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